메이데이 27회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메이데이는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정리하면서 10대 노동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공사가 다망한 관계로 해를 넘겨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된 점 양해를 바라고, 오늘도 변함없이 녹음에 함께해 주신 동지들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멤버들 오랜만에 다시 모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2015년 포부 짧게나마 들려주시죠. 참 오랜만에 청취자분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요. 진보도뉴스 김 기자입니다. 올해도 역시 박근혜 정은혜 정권에 맞선 투쟁들이 가열차게 벌어질 것 같은데요. 올해에도 꾸준히 취재를 다니고 언론이 해야 할 역할들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는 구철의 기자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올 한해의 좀 포부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서의 전진, 정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를 좀 보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팟캐스트가 좀 더 재밌게 좀 될 수 있는데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게 올해 또 포부이기도 합니다.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 첫 녹음을 하면서도 재밌는 팟캐스트 하겠다고 했었는데 한 해 내내 계속 진지했거든요. 올해는 꼭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4년 10대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그 순서를 매기는 것은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1부터 10번까지 사례가 있는데, 뭐 중요성 순서대로 나열한 것도 아니고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도 아닙니다. 한 해를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정리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2.25 국민파업입니다. 지난해 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실 겁니다. 불법 관권 선거로 당선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기도 하지만, 이날 전국 10만여 명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친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하루 노동자는 파업을, 농민은 휴농을, 상인은 철시를, 학생은 휴교를 선언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국민파업대회가 열린 서울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국민파업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윤지 기자. 네, 서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오늘 파업대회에서 주로 어떤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네, 시민사회단체 300여 곳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출범 당시 하겠다고 했던 공약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와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등 그동안 요구했던 주장들을 내세웠습니다. 철도노조도 이번 파업에 참여했는데요. 수서발 KTX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철도 매각 등이 정부의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주최 측은 오늘 파업에 이어서 다음 4월과 6월에도 다시 한번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 4만여 명을 비롯해서 충북, 대전, 충남, 제주까지 전국 12곳에서 10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2.25 국민파업은 지난 2013년 12월 22일 18년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민주노조의 상징인 민주노총의 침탈을 해서 촉발됐는데요. 민주노총 침탈 당시 경찰은 철도 사용화 저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 5,500여 명을 투입시켜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경찰은 그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인신문사 건물 1층 이중 유리문을 해머로 깨부수고 농성 중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을 폭력 연행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권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총파업 투쟁 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이 되는 2월 25일 국민파업을 결정합니다. 민주노총은 2.25 국민파업을 결정한 후 권영길, 이수호, 천영세, 담병호 등 민주노총 지도위원 10명은 1월 2일 날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단결 투쟁에 나서자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1월 9일에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100여 명이 박근혜 정권과의 정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총연맹 지도부와 지도위원단의 현장 순회 등, 그리고 1월 9일, 2차, 1월 18일, 3차 총파업 결의대회 등 2.25 국민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조직화에 박차를 가했고요. 한편 민중의힘, 민주노총 전농, 전현웅, 전빈년, 한국청년연대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파업위원회가 2월 12일 날 발족됩니다. 국민파업위원회의 성격은 항쟁위원회, 항쟁의 조직자로, 집권의 조직자로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남코리아에 출현한 세형의 정권 형태인데요. 노동자 총파업과 각계각층의 파업을 함께 추동하며 자연스럽게 노동계획을 중심으로 형성된 통일전선체입니다. 국민파업위원회가 더 강화 발전되지 못하고 좀 일회성에 머물렀던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2.25 총파업은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의 첫 포문을 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예, 개괄적으로 설명 잘 해주셨고, 우리가 2.25 국민 총파업이라는 주제로 팟캐스트 녹음도 했었지요. 무엇보다 2014년 포문을 힘차게 열었던 2.25 국민 총파업은 실로 몇 년 만에 우리 노동자들의 힘찬 기계,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14년 10대 뉴스 두 번째입니다. 내용적 변화의 역설, 직선제. 12월 30일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 기자회견. 예, 지난 26일 사상 첫 민주노총 직선제를 통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했습니다. 예. 그 이후 여러 가지 일정상 오늘에서야 그 당선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당선자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그 민주노총 8기 신임 집행부 위원장 당선자 한상균 위원장 당선자 되시겠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는 수석 부위원장 당선자 최종진 당선자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영주 사무총장 당선자 참석하셨습니다. 구호 한번 외침으로써 저희들 8기 집행부의 결의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권 반노동 반민주 폭주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내자.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내자. 총파업 투쟁으로 막아내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장 당선자 한상균 당선자의 당선 소감 및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무엇을 할 것인지, 저는 1월부터 민주노총은 총파업이 이미 시작된 것들을 총파업 투쟁 본부로서 더 강화할 것이고, 또 장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운동, 장거리 살리기 국민운동 본부도 전 사회 계층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것들을 기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이 이 한국 사회를 제대로 견인해 나가고 전체 노동자 민중의 대표기관으로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언론도 제 순기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민주노총 직선제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위원장 선거를 대의원 간선제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직접 선거로 진행했던 선거인데요. 대내외적으로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또한 내용적으로 이 직선제가 과연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선거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참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서 대의원대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조합원들이 이번 직선제를 과연 나의 선거로, 그리고 또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나의 대표를 뽑는 선거로 진행이 되었는가 하면, 좀 그런 흥행에 있어서는, 그리고 좀 내용적인 성과적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선거의 과정을 쭉 보면 초기에는 관선제 방식의 위원장 선거 이때도 그랬지만 각 제 단체 정파들의 사전 준비들, 후보 추대하는 방식들이 기존과는 크게 다르지 않게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을 그런 국민파니 중앙파니 전국회의니 이런 사람들이 이럴 때는 또 잘 모여가지고 또 한 팀을 좀 이루고 좀 그렇게 후보를 좀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는 후보군이 좀 있었는데 한상균 후보조와 그리고 허영구 후보조로 좀 다르게 좀 이렇게 팀이 꾸려져서 좀 준비가 되었었고요. 1차 투표의 선거 결과는 사람들의 예상을 좀 많이 좀 깼던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거 관선제 방식이었다면 최대 다수 정파가 좀 득표율이 좀 많이 높았을 텐데 물론 이번에도 높았죠. 허나 그리고 1위를 차지한 것은 한상균 후보조였더라고요. 그리고 예상과 좀 다르게 또 무정파를 표방했던 기호 1번 후보조도 20%라는 좀 높은 득표율을 좀 보이면서 선전을 했고요. 아무튼 1차 투표 결과는 우리에게 직선제라는 것이 과거의 구조를 깰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틀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주었던 그런 결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요. 저는 한켠에서는 그게 직선제라 가능했고 대의제라 불가능한 거냐. 그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시행해왔던 대의제가 이제 대의제의 핵심은 뭡니까? 대중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그러한 선거 제도였어야 하는데 사실 허울뿐인 대의제였다라는 거죠. 대중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했던 정확히 말하면 비민주적인 대의제였던 그러한 실체가 드러났던 게 아닌가. 오히려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어쩌면 또 그것이 전제돼 있기에 대의제가 그렇죠. 뭐 네. 파탄난 뭐 좀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1차 투표 이후에 2차 본선 결선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본선 투표에서는 박빙이었어요. 결과는 한상균 후보조 기호 1번 팀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 내세웠던 정책 공약들을 보면 박근혜에 맞선 총파업, 단 한 번의 승리가 절박하다고 외치며 투쟁사업장 위주로 선거활동들을 전개하고 또 투쟁사업장의 동지들을 주요한 선거운동원 그리고 또한 유세자로 내세우면서 내용적인 준비를 잘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 유권자들에게 우리 조합원들에게 적극 좀 지지를 이끌어내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선거로 우리 민주노총은 실제 직선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실무적 능력, 집행 능력은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국가선거 이후에 가장 큰 선거였지만 우리 실무자들은 충분히 우린 그것을 감당해내었고요. 민주노총은 충분히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음을 입증했고요. 물론 그것은 실무 상근 영향들의 정말 피나는 고생이 정말 잠 못 자는 고생이 보이지 않게 있었기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선거 실무를 책임졌던 동지들이 이런 직선제 다시는 못하겠다고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물리적인 준비 문제로 직선제를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우리 민주노총 일꾼들과 조합원들을 너무 내가 얕잡아봤나? 이런 반성을 사실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영아 동지는 실제 집행 능력도 그렇지만 또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이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집행 능력의 차원에서라면 우리 능력을 좀 확인하는 자리였다 싶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선거는 내용이죠. 직선제가 직선제 다울 수 있는 건 구성원들이 나의 뜻으로 나의 후보를 나의 대표자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 80만 실유권자 67만 명이 이 네 팀에 대한 그리고 결선투표 두 팀에 대한 이해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과연 적절하게 갖춰지고 있었는가. 솔직히 그런 면에서는 아니다. 누가 후보자인지 혹은 누가 저 정책 공약에 장단점이 무엇인지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 근데 그것이 과연 분별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수준 저하인가. 그건 아니죠. 그동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를 몰랐어도 됐습니다. 왜? 투표권이 없었으니까요. 사실은 알았어야 하지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야만 해요. 진짜 지식선제를 하려고 했으면 위원장 선거의 중요성, 대표의 중요성, 그 대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것. 사실 아까 제가 국가선거 다음으로 큰 선거라고 했는데 국가선거의 선전 홍보는 정말 막대한 예산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집집마다 투표물을 받아보게 되죠. 네. 사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집집마다 투표물은커녕 어떤 집회나 행사 때 가야 그 공보물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진데 사실은 그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한 분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노조 활동을 꽤 해온 사람들이야 그 맥락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정책 공약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도 투쟁하는 사업장, 비정규 사업장, 신생노조 사업장, 그리고 정규직 노조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정말 많은 우리 조합원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분별해서 찍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부족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조합원들의 투표 선택의 기준은 뭐가 됐는가? 네. 대의원들의 간선제로 줄투표를 했다면 네. 이번엔 사업장마다의 줄투표가 무엇에 근거해서 믿고 따르는 혹은 친분 있는 혹은 상근자들의 의견들을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줄투표. 네. 예, 그것이 좀 이번 직선제 때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구호를 외쳤던 내가 바로 민주노총이다. 그것을 정말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 직선제를 완성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것이 이번 한상균 후보조 당선팀이 가장 중시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선제에 관련한 그 평가하고 총화 관련 글을 진보노동자회가 더 프론트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 1월호에 아마 실리게 될 예정인데 궁금하신 분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프론트 기고글을 보시면 더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각 선본의 정책 공약 분석 나아가서 각 후보자들의 이제 득표, 그 득표의 의미까지 구동지가 설명한 것보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잘 서술되어 있으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10대 노동뉴스 세 번째 순서는 민주노총 코리아연대 연대파기입니다. 폭력적인 민주노총 상근 간부에 의해서 이 앞에 계시는 김 기자님께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셨고 그 폭행 사실을 듣고 분노한 제가 총연맹에 폭행한 당사자인 간부들을 징계하라고 징계결의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징계위원회조차 소집되지 않았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마지막 임기를 며칠 앞둔 12월 20일 민주소 국민대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단결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와 마음을 열고 단결해 나가자. 그 길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독재를 끝장내는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단결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그 단결과 연대를 중요시했던 민주노총이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왔던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결정합니다. 어느 한 단체가 한 단체의 연대파기를 결정한다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의문인데요.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하면 이른바 충남 사건 관련해서 민주노총과 코리아연대는 간담회를 합의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고 산하 지역본부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지시 제의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에 이제 코리아연대는 4월 22일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간담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진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참 민주노총 사무처 성원이 진보노동뉴스 기자인 저를 이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네. 참 취재진을 폭행한다는 게 그 민주노총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어떠한 입장도 이렇게 밝히지 않았고 종집 결정에 관련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코리아인들은 항의 집회와 1인 시위 그리고 민주노총의 종파적 행태를 엄중 경고하는 공무발송 등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맞습니다. 패권 종파에 맞선 일종의 사상전이죠. 사상전을 코리아 연대가 민주노총, 정확하게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민주노총 내부의 그 패권 종파 주의자들과의 사상전을 아주 힘있게 벌여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서 싸우겠다는 민주노총이 운동권 갑을 자처해서 어느 한 단체를 운동권 내에서 고립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민주노총이 언제부터 그 진보 진영의 경찰 행세를 해왔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실제 갑질은 사회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더라. 운동권 내에도 이른바 갑질이 존재하고 그 운동권 갑에 맞선 운동권 을들의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고하게 진행됐던 2014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충남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충남 사건이 뭐지? 하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잡다단한 충남 사건을 이렇게 말로써 표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쟁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른바 2차 가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른바 충남 사건에서 그 벌어진 2차 가해 규정 문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국가보안법보다 더욱더 무소불위해 그 사건의 객관성이라는 건 전혀 없이 이른바 피해자가 기분 나빴다고 하지 않냐, 피해자가 힘들었다고 하지 않냐, 이러한 미명하에 없었던 사실도 만들어지는 이것을 판단의 잣대로 했던 게 있고요. 또 하나 민주노총이 이 문제에 개입하려면 민주노총의 강령과 규약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하면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차 가해자들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통합진보당의 징계가 잘못되었다라고 소를 제기했는데요. 실제 재판에서도 통합진보당 강령과 규약 그리고 그 성폭력 그 규정 그 어떤 것을 살펴봐도 이른바 2차 가해자로 낙인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니 통합진보당이 이른바 2차 가해자로 지목하고 징계했던 그들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합진보당의 징계가 무효이고 위자료로 각각 300만원씩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던 것이죠. 예, 저도 그 판결 봤는데요. 그 사실 본질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가진 자들의 체제가 만들어 놓은 법적 판결을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들의 제도에서도 이것은 무효라고 하는 판국에 이른바 운동권,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하여 한쪽을 다 고립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데 활용하였던 이런 진짜 운동권 갑 같은 이런 행위들, 이것이 지금 우리 충남 운동판의 현실이라는 것, 그것이 이번 충남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팟캐스트 메이데이 팀은 어떠한 것으로든 사람의 자주성을 예속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성폭력을 반대합니다. 성폭력과 성폭력이 아닌 것은 확실히 구분하고 갈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동지께서 지적하셨듯 이번 사건은 성폭력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이미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운동권 내에 이른바 패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자기의 질서대로 순응하지 않는 이른바 운동권 을들을 길들이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매우 폭력적인 불순한 사건이었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뭐 논리적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코리아 연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을 마치 코리아 연대 성폭력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비화시키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이른바 2차 가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대화하자, 대화하면서 풀자라고 하지만 사과가 선행되어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 맞섰거든요. 그러면 사과라는 건 뭐냐? 사과는 그들이 얘기한 징계, 2년씩 3년씩 활동 정지를 하는 것이 사과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아주 초보적인 사전적 의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사과와 징계의 내용을 혼용하는 겁니다. 징계안을 받는 것이 사과고 그러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 참 이상합니다. 예, 이른바 충남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운동권 갓과 종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발행한 비망록 운동권 갑의 이중잣대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문제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노총 충남본부에서 총연맹 중집회의에 연대파기를 안건으로 제안했고 그에 대해서 민주노총 중집은 어떠한 구체적인 심의 과정도 없이 그냥 성폭력 문제는 복잡한 거고 여기에 개입하면 서로 피곤해. 충남본부가 알아서 판단했겠지.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거든요.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사람의 운명 문제를 그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결정했고 그 결정으로 인해 지금도 15년 20년씩 운동을 해왔던 동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루빨리 시정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 코리아연대 연대파기를 2014년 10대 뉴스에 넣어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메이데이 팀에서도 관련해서 심중하게 논의를 거쳤습니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종파 패권주의의 심각성이 그 도를 넘었고 종파 패권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진보 진영의 진보 운동의 미래가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운동권 갑에 맞선 사상투쟁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넣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10대 노동뉴스 네 번째는 세월호 참사와 특별법 재정투쟁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면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모든 노동자들 가슴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일이라 생략할 수도 없고 다만 세월호 참사 전반에 대한 얘기보다는 노동계와 관련한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우선 세월호 특별법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노동대우가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2.25 국민파업 이후 현장을 조직해서 2차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결의했으나 사실상 그냥 소강상태에 빠졌던 차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고 노동운동 대우를 비롯한 진보개혁 진영은 우왕좌왕했습니다. 민주노총이 국민대책회의의 주도권을 쥐었으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해서 비난의 대상이 됐고요. 특히 국민대책회의가 정권 퇴진 구호를 들지 못한 이유가 개혁 세력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민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공개된 비밀입니다.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잘 총화해야 합니다. 물론 민주노총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나름의 역할은 경주했습니다. 주요 계기마다 조합원들 집중 지침을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특히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투쟁을 진행했는데 민주노총 각급 사업장들에서 뜨거운 연대를 보냈고 유족들이 그 과정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거점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는데요. 여전히 광화문 광장에는 농성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농성장에 민주노총이 보이지 않는다는 영화인들이 강도 높게 비판한 사실이 있는데 주체적으로 잘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노력 전체가 폄훼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서 릴레이 동조단식을 비롯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거점 농성에 우리 노동자들이 헌신적으로 결합했습니다. 김영호 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금속노조 충남지부 명신지회 소속 조합원이고 여러 가지 색깔 공세로 인해서 곤혹을 실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들 단식이 시작됐고 유민 아빠로 더 알려진 김용호 씨가 46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 문제를 절절히 호소했습니다. 과연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에 더 강고하게 뱉어낼 수 있었는지는 김용호 씨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겠으나 억울하게 딸을 잃은 부성을 두고 온갖 색깔 공세를 하던 수구 세력에 대한 분노가 더욱 너무 컸을 것 같고요. 한편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를 다른 각도로 조명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바로 노동 현장이 매일매일 세월호라는 것인데요.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생명이 천시되고 돈이 우선되는 사회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2013년 한 해만 해도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무려 1929명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라는 또 하나의 화두로 다가옵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아이들을 지도하던 선생님들도 그렇게 희생이 되셨고요. 특히 청해진 해운 소속 직원들도 있었을 거고 사실 업무상 재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취재하면서 작년에 쭉 이렇게 취재하면서 취재할 때마다 울었던 거는 네. 세월호 참사가 유일한 것 같아요. 처음 그 집회할 때부터 끝 마지막까지 아니, 도저히 셔터를 누를 수 없었어요. 눈물이 그냥 흘러더라고요. 세월호 투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서 빨리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아직도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 꼭 모두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14년 10대 노동뉴스 다섯 번째는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중 인용 의견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등 8인의 재판관이 피력한 견해이고 기각 의견은 김희수 재판관이 피력한 견해입니다. 한편 인용 의견에 대해서는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정당 해산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1.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재판관 8대 1의 의결로 강제 해산을 결정하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 결과로 국가 권력이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인 정당을 강제로 없앤 사변입니다. 8명의 재판관은 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를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규정하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내세우는 자주파의 이념이고 진보당 주도 세력은 과거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북과 연계 활동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2월 22일 각계 원로들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3차 원탁회의를 통해서 현 상황을 친일 유신 잔당의 독재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박근혜 국민운동 연대조직 건설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을 결성하는 등 새 진보 정당 창당 움직임이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1995년에 출범하면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결의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우리 권영길 위원장을 위시로 한 국민승리 21을 결성해서 대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했었죠. 그 다음 2000년 1월에 민주노동당을 창당했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진보 정치 운동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4년도에는 무려 10명이라는 국회의원을 배출했고요. 국회의원 290명 중에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회의원 딱 한 명만, 정말 딱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우리가 실현하고자 그렇게 발벗고 뛰쳐들었고, 무려 10명을 당선시키면서 정말 아, 노동자들의 세상, 노동자들이 꿈꾸는 세상이 조만간 오겠구나, 이런 기대에 다들 부풀어 있었어요. 적은 내부에 있었고, 결국 종파 패권주의로 인해서 분당이라는 아픔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 우리 진보 정당 운동 각계 약진하면서 새로운 통합을 모색해 왔었고, 당시에 참여당 배제, 참여 이 논란 속에서 온전치 못한 진보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통합 진보당은 오래가지 못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내부 경선에서의 문제점으로 분열을 면치 못하게 됐고, 결국 2007년 1차 분당에 이어 2012년 2차 분당까지 이른바 NL당으로 전락해버린 통합진보당이 결국 12월 19일에 박근혜 부정선거 2주년을 맞아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예,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4월 총선 과정에서 균등하게 그것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면서 분열의 불씨를 만들었고, 그 결과 선거 이후에 선거 부정이라는 오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다수파의 그런 부정선거 그리고 참여계의 문제 제기들, 그것이 좀 통합진보당이 진보진영 내에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립하는 데 큰 불씨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고립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더욱더 통합진보당은 대내외적으로 고립의 길을 면치 못했으며, 그 결과 지금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이라는 파국을 좀 맞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보진영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총화해야 되는가, 저는 그 부분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당 해산 당하던 난 우연찮게 어떤 활동가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가 잘 됐냐 그랬더니, 경기동부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차라리 경기동부가 그렇게 싫으면 경기동부와의 전면전을 하세요. 통합진보당 해산은 별개 문제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 활동가의 발언에 참 본질적인 것이 빗겨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때 진보진영에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연대하고 저지투쟁을 해왔던가. 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전 시기에 통합진보당을 지키긴 싸움이 그들만의 싸움이었던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던가, 그렇게 우리가 엄호해왔던가. 성찰하자면 통합진보당의 다수파들의 성찰할 부분도 있지만 그 외 진보진영 활동가들이 성찰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이 한 세력 대 세력의 이해관계로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가 죽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통합진보당 사건은 하나의 그것이 시작점이고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예, 즉 사실 진보진영의 너무 소극적인 자세, 내란음모 사건이 사실은 이 진보진영에게 마녀사냥을, 그리고 이것이냐 아니냐를 갈라놓게 하는 하나의 자기검열로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합진보당 당원이냐? 혹은 진보활동가냐? 그럼 너도 종북이냐? 너도 그런 생각 갖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맞닥뜨려야만 했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나는 경기동부는 아니지만, 저는 이래요. 이런 수식어들을 전제로 한 설명들.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에게나 진보주의자들에게나 이것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너무나 수세적으로 자기방어적으로 나는 그들과 다르고 그들은 그들의 문제이고 그들도 문제고 저들도 문제라는 이런 식의 진보진영의 대응들, 그것이 어쩌면 지금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라는 파국의 내적인 우리 안에서의 요인으로서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다른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들은 그럼 멀쩡하겠느냐, 우리 이걸 잘 봐야 하고요.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정윤회 정권의 파쇼화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실제 히틀러가 어떻게 진보 진영을 말살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진보 진영 전체의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팟캐스트 메이데이가 시종일관 강조했던 것이 진보 대통합 아닙니까? 정말 진보 대통합 이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 진보통합을 더 힘있게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로 우리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편 저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우리 진보진영에게 정당운동은 어때야 하는가,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진보 대통합에 대한 견해들을 밝혔는데요. 한상균 당선자의 경우 노동계급 정치를 강조를 했었는데요. 사실 민주노총에는 진보정당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 그리고 전위정당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그리고 진보정당에 대한 시기상조 입장 가지고 있는 동지들, 좀 스펙트럼은 좀 다양합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진보정당 운동은 일정하게 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실패라는 것은 운영의 문제이지 필요성, 존재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냐. 과거 2004년, 2000년대 초중반에 진보정당에 대한 수많았던 지지는 저는 지금도 그 필요성을 반증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일으켜 설 건가를 모색해야 될, 더 신중하게 모색해야 될 때이지, 혹여 이 해산 이후에 진보정당 대기론이나 진보정당 반대론 이런 것이 우리 진보진영에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 우려의 차원에서 좀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예,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 고동지가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총연맹 선거가 뭐 끝나긴 했습니다만 기호 1번 정윤건 후보조가 내세웠던 진보통합에 대한 흐름이 시원시원하고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당선되면 2015년 10월까지 대중정당을 표방하는 진보정당들 단자리에 모여라. 모여서 니네 통합해라. 그것에 불복하는 데는 민주노총이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확실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더라고요. 하지만 민주노총이 진보통합에서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데는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을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 각개전투하고 사분 오열돼서 나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누군가가 중심을 잡고 통합의 흐름을 내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 흐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정용권 후보조의 공약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한상균 후보조는 진보통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차기 들어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진보통합에 소홀할까봐 우려가 됩니다만, 신임 지도부는 그 조합원 대중들의 진보통합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받아 안고 진보통합의 민주노총의 역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2014년 10대 노동뉴스 여섯 번째는 가속되는 공공영역의 시장화,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의료 민영화, 본질적으로 의료 사형화죠. 이 사형아의 가속화와 공무원 연금에 대한 계약 시도가 박근혜 정윤회 정권의 계속되는 공세 속에서 추진되었는데요. 이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도 가열차게 벌어졌던 한 해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의료 사형아 문제와 공무원 연금 계약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윤회 정권이 지난 8월 12일 날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의료 사형아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 내용을 간단하게 좀 돌아보면 첫째로 외국 영리 병원을 유치하는 것, 두 번째로 병원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 세 번째로 의대 기술 지주 회사를 설립하는 것, 네 번째로 외국인 환자 유치하는 것, 다섯 번째 신의료 기술을 도입하는 것, 여섯 번째로 의료 정보 활용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8.12 6차 투자 활성화 대책 작년부터 이어진 우리 의료 사용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료계에 종사하는 우리 동지들이 정말 2013년에 이어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었는데요. 돌아보면은 1월 16일 보건의료노조가 투쟁본부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3월 달에 결성을 했고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단신농성, 경고파업, 2차 파업, 3차 파업, 온라인을 통한 의료 사형화 반대 국민 서명, 현재까지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 우리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요.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정부에게 제시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한 해 동안 벌여냈습니다. 물론 이런 투쟁은 작년에 우리가 승리로 결속지었으면 좋겠지만 정부와의 싸움이 1년 안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원체 저들은 공공 영역에 대한 사형화의 속셈이 커서 올해 역시도 의료계 우리 동지들은 큰 투쟁을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현재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8.12 정책 발표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의료 사용화 저지 투쟁도 계속되고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진주의료원에 대한 재개원 투쟁, 속초의료원 정상화 투쟁, 그리고 공공의료 무너뜨리는 정부의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 투쟁, 2013년에 이은 정부의 더욱더 가속되는 의료 사용화 속셈에 공공부문의 우리 의료 종사 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열차게 벌어져 있던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 사용화 관련해서는 작년 1월 29일 날 업데이트된 메이데이 5회 의료 민영화 사용화의 문제점 허종일 원장님 모시고 강연을 우리가 들었었던 게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영역 시장화 측면에서는 그 의료 사용화에 앞서서 철도 사용화 문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서 계속 이슈가 되어서 진행됐었고 철도 역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려온 소식 중에는 김명환 동지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했고 민중들의 반대가 거세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고요. 2014년 한 해에도 철도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진행했었는데 서울 지역 본부 그 수색 차량 기지에 있는 철탑에 철도 노동자들 둘이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고요. 관련해서 이부에미가 4월 달에 방남하면서 철도 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 국제 연대를 통해서 철도 노동자들에게 힘을 줬던 것이 특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또 2014년 1월에는 영국의 철도 노동자들이 남코리아의 철도 노동자들의 사형화 반대 투쟁을 지지하면서 삭발 투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국제 연대들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고요. 이어서 공무원연금 계약 시도에 맞선 공공노동자들의 투쟁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지난 11월 달 공무원 교사 12만 명의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벌였습니다. 여의도 일대가 아주 장관이었었는데요. 이런 투쟁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 지난 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서 계산 방향을 마련하고 법 개정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틈만 나면 공무원연금이 돈 먹는 하마다 막 이러면서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이 있잖아요. 네. 뭔가 좀 안정적으로 수입이 예, 수입이 많은 노동자, 공무원 연금 적자다, 개정해야 된다. 뭔가 좀 그럴듯하게 좀 먹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무원을 먼저 타겟으로 삼았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은 공무원 연금이 적자다 이겁니다. 이 적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면은 미래 세대가 그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손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대승적 결단을 해야 된다. 이게 선전 논리더라고요. 아, 거리 곳곳에 새누리당 플랜카드에 주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본질은 우리에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적자는 어디서 기인한 건가?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좀 간단하게 좀 보면 다른 연금 사업과 비교하면 민간 사용자에 비해서 정부 부담이 참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진국에 비해서 정부 부담이 아주 적어요. 맨날 그놈의 OECD 얘기하는데 네. OECD에서 우리보다 낮은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다 높아요. 그리고 기금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 목적 외로 정부가 운영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는 철도 공사하는데 2200억을 썼고요. 2005년도에 공단관리 운영비라고 해서 한 450억을 썼네요. 그리고 퇴직수당, 사망조의금, 재외부조금, 뭐 퇴직수당만 해서 1조가량 돈을 썼고요. 공공예탁금 이자로 4,700억, 정부책임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7조 2천억의 돈을 썼다라고 해요. 뭐 이것은 당시의 시가 기준이고요. 이렇듯 애초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금이 적고 부담 자체가 낮아있던 상황에서 또 그것을 목적 외로 이렇게 써가면서 사실상 적자를 만성적으로 운영해온 것이 정부이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얘기하기는커녕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연금을 축소해야 된다고 마치 공무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세금만 축내는 사람이었던 마냥 진실을 호도하는 박근혜 정부였던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본격적인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5월 달에 공무원 노조, 공노총, 정교조, 교총, 사학연금 공투본, 군인연금단체가 공적연금 계약저지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서 공적연금 지키기 투쟁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명의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네. 연말 지금도 천막농성 전국 시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전개하고 있고요. 네. 국회법 통과 시점이 올해 1월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그것이 결판이 날 때까지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공무원 연금을 지키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연금을 정상화시키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적용되는 투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권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공적 연금 다 손보다 그랬어요. 이거 다 손보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은 국민연금이죠. 줄줄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계약 시도를 우리가 저지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그것을 또한 지킨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연금을 정상화시키는 것. 연금이란 것은 우리의 노후 보장이잖아요. 갈수록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이 줄어드는 조건에서 노후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의 최소한의 안전판이 연금이라 생각합니다. 이 연금을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니 정상화시켜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부의 부담률을 높여내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우리 민중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높여내는 것을 이 싸움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안 좋은 심리를 그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거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연금은 되게 낮잖아요. 공무원연금은 상대적으로 높고 공무원연금만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약 올리고 배가 아픈 거거든.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정권에서 하면 일정 부분 먹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무원연금을 낮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더 높이는 싸움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하향평준화가 아닌 거죠. 상향평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지원 하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어서 2014년 10대 노동뉴스 7번째는 하청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해고된 CNM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노숙농성을 벌인 지 6개월 만에 일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광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왔던 두 명의 노조원도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전광판 위에 오른 두 명의 CNM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이들이 고공농성을 벌인 지 50일째인 오늘 땅 위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CNM과 희망연대 노동조합, 협력업체 대표로 구성된 3자 협의체가 해고자 전원을 신규 법인에 고용 승계하기로 어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해고자 109명 가운데 이직자와 전직자를 제외한 83명입니다. 쟁의에 돌입한 지 7개월, 노숙농성을 벌인 지 6개월 만입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중으로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가결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노조 내부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터라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합의안이 확정되는 대로 노조는 농성을 해제하고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승리 보고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4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목숨 건 고공농성을 벌였던 임정균, 강성덕, CMN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가 마침내 땅을 밟았습니다. CMN 투쟁은 비정규직, 정규직이 함께 싸우고 연대단체가 가세하면서 이룬 쾌거입니다. 임정균 조합원은 전광판에서 내려오기 전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도 자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시민들과 저희 지역단체가 헌신해 자본이 굴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CMN 사태의 발단은 원청 CMN과 협력업체가 합의한 포괄재박을 무시한 채 임금 삭감 등을 대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케이블 비정규직 지부는 사측의 이런 임금 삭감에 대해서 경고파업에 맞섰고 맞선 후 현장 투쟁으로 전환했지만 CMN 사측은 협력업체 교체 과정에서 조합원 전환에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7월 1일부로 대량 해고를 단행합니다. 이에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하게 되고 강성덕 임정균 노동자는 11월 12일 전광판 위에서 목숨 건 고공농성을 시작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CMN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 간접 고용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를 구성하고 사측의 사태 해결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나서게 되고요. 결국 사측이 입장을 바꿔서 12월 30일 희망연대 노조와 CMN 협력업체가 모여 단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CMN 투쟁이 승리로 이제 결속되지만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 사실 나열하기도 힘든데요. 대표적인 곳을 말하자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투쟁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좀 들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2013년 별의를 두고 최종범 열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최종범 열사를 떠나보낸 지 7개월도 안 된 지난해 5월 17일 영호석 노동자가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지 못하기에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지회가 승리하는 날 화장에 종동진액 뿌려주세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합니다. 그런데 삼성자본과 경찰은 시신을 탈취, 화장에 유골함까지 빼돌리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릅니다. 영호석 열사 투쟁에서 삼성전자 서비스의 이영희 지회장 등 지도부가 구속됐지만 조합원들은 40일 넘게 노숙농성 투쟁 등을 벌여 삼성에서 첫 임단협을 체결했습니다. 열사 투쟁을 통해서 첫 임단협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도 삼성 사측은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삼성전자 서비스 진주센터가 폐업한 데 이어서 올해 1월 1일에는 마산센터가 폐업해 이들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넘게 투쟁해서 지난 9월 18일, 19일 양일에 걸쳐서 1179명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으며 2015년 4천여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현대차 비정규직 한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랍니다. 제가 죽으면 꼭 정규직 들어가서 편히 사세요. 현대에게 꼭 이기세요. 더럽고 치사한 나라 살기 싫다. 정부도 싫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남코리아에서 이 비정규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들 CMM 비정규직,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등 이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정규직이 살면 더 피폐해질 것인데요. 이에 맞선 투쟁들이 더욱 가열차게 더 벌어질 것으로 좀 예견되고 있습니다. 10대 노동뉴스 8번째는 두 번의 사형 선고에도 살아서 싸우는 쌍용차 노동자들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새벽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 두 분이 공장 한 70m 굴뚝이로 올라갔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김정욱 사무국장, 이창근 기획실장 두 사람인데요. 잠시 후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그는 20년, 30년 지기 친구들이었고 동료들이었잖아요. 여전히 어쨌든 공장 밖을 나가더라도 안 볼 수 없는 동료들이고 또 이 쌍용자동차란 출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쨌든 수많은 동료들이고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잘못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저희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기인됐던 것도 아니고 여전히 어쨌든 정부가 시스템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다가설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다른 제3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우리들이 우리 당사자들이 손 맞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 어쨌든 상처를 좀 치유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희망들, 새로운 어쨌든 우리 그 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그 맞잡으려고 하는 그 손 조금 더 좀 내밀어서 함께 좀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일단은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 다른 또 사업장들, 수행한 동지를 소외되지 않게끔 시선 넓혀주는 것들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라오면서 제가 뭐 시를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고정희 시인의 시 한 편을 올리고 마음을 다잡은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에서는 마주잡을 손 하나 보고 있습니다. 동지를 힘내시고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2015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날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 해고 무효 소송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초유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쌍용자동차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 것이 정당했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건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었습니다. 사측의 주장을 고스란히 대법원이 수용한 것이고요. 사실 정리해고를 다투는 데서 쟁점은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는가, 인력규모 산정에 문제가 없었는가,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근데 특히나 쌍용차의 경우에는 이 손상차손의 과다 계산 문제나 회계 조작 관련된 문제가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쌍용차의 경우에는 회계 조작이 다 드러났어요. 이미 그 시대의 사건인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려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진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요. 실제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를 부풀린 문제는 고등법원에서도 다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법 판결을 앞두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고등법원에서 이미 진위 여부가 다 가려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쌍차 노동자들도 그래도 대법 판결 앞두고 법원 앞에서 2000배 투쟁을 벌이면서 아무리 판사의 성향이 좋지 않더라도 크게 이변을 걱정하진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온 판결이어서 사실 얼마나 허탈했을까,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은 법원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절규를 했습니다. 쌍차 노동자들이 함께 살자, 함께 살자는 구호를 들고 6년째 현장 복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25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또 그의 가족이 세상을 떠나야만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11월 15일 투쟁 2000일을 맞이한 노동자들이 다시 고공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12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4시 좀 넘어서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공장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고공농성에 돌입했을까 싶습니다. 그간의 숱한 이 사회적 투쟁과 그리고 대법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이 대법원의 이 후한무치한 이 정권의 꼭두각시 같은 판결에 대해서 어떤 심경으로 또 올라갔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러한 투쟁에 다시 또 세계적 진보 시민사회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적 석학인 우리 노엄 촘스키 교수, 그리고 가야트리 스피박 등이 연대 표시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SNS상에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수 이효리 씨의 그런 티볼리 그런 발언, 뭐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효리 씨의 그런 광고 제안에도 또 쌍차가 그걸 거부하고 또 그것이 또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어찌됐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기여될 수 있다면 아주 고무적인 일인 거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며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2월 초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월 10일부터 아름다운 재단에서 쌍용차 노동자 돕기 모금을 진행했는데 목표액 4억 7천만 원을 달성했는데 그게 이제 보름 만에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당초 예상 시점보다 두 달 가까이 앞당겨진 것인데요. 돈 때문에 모두가 모른 척하는 외로움에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4만 7천 원을 재단에 기부한 것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예, 연예인 한 명의 그런 기부의 시작이 전체 4억 7천만이라는 목표 달성에 큰 은을 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연예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연예인들은 연예인이라는 위치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 함께 투쟁하는 동지로서 적극 지지하고 연대하고 선전 홍보에 나가면서 이 투쟁 승리할 수 있도록 힘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기륭전자, 유성기업, 스타케미칼을 비롯해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장투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쌍용차 투쟁을 부각한 건 2013년 10대 노동뉴스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그때도 하늘 사람들의 강고한 투쟁이라는 주제로 장투사업장 동지들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그렸었는데 다시 1년 만에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더욱 상징성이 있는 쌍용차 투쟁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헤쳐보자 이런 취지로 쌍용차 투쟁을 부각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곳곳에서 장기간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 우리가 간과하거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14년 10대 노동뉴스 아홉 번째는 경비 노동자의 삶입니다. 입주민의 폭언에 시달리다 분신에 숨진 경비원이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모든 경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실제 해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비 용역 업체가 바뀌는 건 아파트가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꿈꾸는 세상은 지난달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했다가 한 달 뒤 숨진 경비원 이모 씨. 이 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경비원 78명 전원이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비원들에게 해고 통보는 연말 전에 통상적으로 있어왔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릅니다. 이달 초에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기존의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업체가 바뀌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속 맡았어요. 바꿔본 적은 없어요. 지금 한 2, 3년 됐는데 민주노총 서울 일반 노조는 이 씨의 분신 등으로 아파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의 해고를 결정했다며 이는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지 훼손이 됐다. 노동자의 기획비 있는 거를 정리하려면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관리업체가 바뀌더라도 경비원들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기에 실제 해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동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앞두고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처했다며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10월 7일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경비노동자 이만수 열사가 입주민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분신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만인 11월 7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이틀 앞두고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40여 년 전 온몸을 불살라 남코리아의 노동 현실을 고발했다면 이만수 열사는 대명천지 21세기 경비 노동자의 현실을 온몸을 불살라 고발한 것입니다. 이만수 열사의 분신 시도 후 소속된 노조인 서울 일반 노조를 비롯해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등이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회의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쉽게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만수 열사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악화된 사회 여론에 못 이겨 반강제적인 사과를 해왔습니다. 열사 투쟁이 성과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연대 덕이었고 언론도 이번 건에서 나름 제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이만수 열사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는데 감정노동에 의해 자살한 경비노동자의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결정서를 통해서 업무 중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감소시켜 자해성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상병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감정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는 데서 큰 의의를 갖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입주자회의는 용역업체와 계약 해지를 하면서 경비원 등 106명에 대해서 19, 20일 해고 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서울 일반 노조는 11월 27, 28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71.18%의 찬성으로 파업을 잠정 결의했습니다. 12월 1일 서울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요. 그 결과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분신 사건으로 인해 아파트 이미지 실추됐다는 것과 또 감시 단속 노동자 최저임금 100% 보장을 앞두고 비용 절감을 주장하며 경비 노동자들을 해고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김선기 민주노총의 서울일반노조 대협력국장은 최저임금 100% 보장을 앞두고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정으로 경비원들의 고용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담이지만 12월 10일에는 30대 입주민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부상을 입히기도 했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감시 단속 노동자들이 2011년까지는 최저임금 80%만 지급받았고 2012년에는 100%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사용자들의 반발로 유예기간을 두고 2012년부터 3년 동안은 90%만 지급해왔는데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100%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비용 절감을 운운하며 경비원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감시 단속 근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과도하게 근무하고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데요. 감시적 근로는 감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경비원 수익, 청원경찰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속적 근로는 업무 수행이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일러공, 시설 관련, 방재원 등에 속합니다. 경비 노동자들 대량 해고 사태에 맞서서 민주노총은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을 벌였고요.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가구당 3,000원에서 1만원 정도의 관리비만 더 내면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며 고용 보장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인 실천 방도까지 제시했는데 첫째, 마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비 노동자에게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두 번째,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일자리 경비 노동자를 해고하지 말 것을 입주자 회의에 요청하자. 아파트 관리 규약에 입주민도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해고 예고나 해고를 결정한 아파트는 알려주세요. 관리소에 전화 한 통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어 이웃과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등입니다. 실제 포스터를 아파트 벽보나 엘리베이터에 부착함으로써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노력들도 많이 전개됐습니다. 24시간 막교대 근무를 하면서 감시적 근로자를 한다는 미명하에 8시간 근로자로 둔갑하고 또 휴게 시간으로 명시해둔 시간조차 쉬지 못하는 현실. 참 경비가 아니라 온갖 잔심부름부터 시설 관리와 분리수거까지 담당해야 하는 현실. 이만수 열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온갖 차별과 천대, 멸시에 의한 감정노동, 그러면서 최저임금 그조차도 90%밖에 받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마지막 직장생활. 이 경비 노동자들이 행복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아버지가 경비 노동자셨거든요. 24시간 막교대 근무를 하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가을 되면 낙엽 쓸기, 겨울 되면 눈 치우기, 뭐 그리고 택배 오면 택배 받아주고, 그리고 동대표 선거할 때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거 그 하라고 독려하고 이런 것까지. 참 지난 연말 31일 날 아파트에 눈이 좀 오더라고요. 많이 막 내리고 있던 찰나에 저는 차 유리 좀 덮어볼까 하고 나갔는데 혼자 눈을 맞으면서 눈을 쓸고 계시는 그 경비 아저씨의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에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보이든 보이지 않든 실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우리에게 소중한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심을 생각해 보던 그날이었습니다. 2014년 10대 노동뉴스 마지막 10번째 뉴스는 전체 노동자 말살 선언 노동법 개혁 시도입니다. 박근혜 정윤회 정권은 공공 부분에 대한 시장화, 가속화시키고 또 전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정규직, 준규직화, 비정규직 장기 고착화, 그리고 근로조건 후퇴, 종합적인 전체 노동자를 상대로 한 근로조건 후퇴를 야기시키려고 하는 책동이 연말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 민주노총 사무실 공권력 침탈로 노동자 민주노총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면 지난 12월 29일 날 정부의 종합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전체 노동자들,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의 선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내용을 좀 보면 지난 10월 2일 권성동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인데 노동부하고 이미 의견 조율을 했다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한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이나 혹은 새누리당만의 생각이 아니라. 네, 주요 내용 골자를 보면은 연장근로를 늘렸고 휴일근로수당을 삭제했고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12개에서 26개로 재분류했고요. 통상임금 관련해서 통상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해고의 조건에 있어서도 해고의 시기, 해고 예정 인원 등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는 현행 연장근로 허용시간이 법적으로 몇 시간이죠? 12시간이죠. 예, 그래서 40시간 더하기 12시간에서 52시간이 현행 시간인데 이에 대해서도 물론 노동부하고는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실제 일주일에 7일을 5일로 보는 게 있죠. 근데 일주일은 보통 사회적 통념상 그리고 당연하게도 일요일까지로 봐야 되는 건데 네, 아무튼 이것과 더해서 8시간을 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근무시간 단축이냐. 오히려 근무시간을 늘리게 하는 건데 호도하는 거죠. 근무시간 단축, 뭐 좋은 단어 갖다 붙여가지고 뭐 줄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근무시간 8시간 연장근무를 더 할 수 있게 하는 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휴일근로수당을 없애는 건데요. 삭감이죠. 임금 삭감입니다. 그동안에는 연장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일 때는 중복가산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 중복지급을 없애게 하는 거죠. 휴일근로수당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50%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휴일근로수당을 없앤다는 것은 전체 노동자에게 심각한 임금 삭감의 악효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문제나 통상임금 축소 그리고 경영상 이에 의한 해고 지속 허용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을 때 노동자의 근로계약 해지권을 슬그머니 이제 삭제해서 좀 없애는 법안이기도 하고요. 이 법안이 나왔을 때도 사회적 많은 우려와 논란, 문제 제기가 컸었는데 그냥 지금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종합 대책의 전초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건 인트로였던 거죠. 인트로. 지난 29일 날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장그레 법안, 장그레 양산법이다. 내용은 장그레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던 김대리마저도 이제 준규직 되는 거고요. 장그레는 정규직 전환의 희망 고문만 더 커지는 거죠. 혹시 미생 다들 보셨나요? 저 두 번 봤습니다. 아, 두 번씩이나 리피트해서 보셨어요? 아니요. 전체 편 중에 두 편 봤어요.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본방 때는 사실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화제가 되니까 저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 재방송을 몇 편씩 막 보고 막 그러면서 봤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계약직 사원이라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요. 그 회사 내에서 그 상사들은. 그래서 장그레한테 너 괜한 헛된 희망을 갖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 순간 장그레가 이런 이제 대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조차 하는 것이 잘못이냐. 나는 정규직 되고 싶은 게 아니다. 그냥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거다. 라고 대사를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뭉클했습니다. 솔직히 정규직 바라죠. 바라지만 그냥 어쩌면 아주 소박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나 계속 일하고 싶다.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우리 한국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내년에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달라는 거 아니다. 근데 이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이란 건 지금 기간제 사용 기한 2년을 4년으로 늘린다라는 것인데 4년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르겠죠. 자르죠. 이직수당 주면 되는 겁니다.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노무현 정권 기간제법 통과시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비정규직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 7월 1일자 앞두고 터진 게 뭐예요? 영화 카트. 이랜드 노동자들 대량해고 아니었습니까? 사용자들은 그렇게 짱구를 굴려서 꼼수를 부리고 노동자들 고용 불안에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에게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현재 파견법 시행 이후에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고 불법 파견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파견 허용 업종이 제한되어 있어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건데 그것을 더 늘려서 55세 이상에게 전면 허용하겠다라는 것. 이것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일해서 노후에 준비를 해야 된 고령 노동자들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내몰겠다라는 거죠. 비정규직으로 고착화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실제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의 골자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그 고령자들을 파견 전면 허용하는 건 결국 숙련도가 있는 고령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인데 그것은 신규 채용 안 한다. 20, 30대 신규 채용할 필요가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기업 입장에서는 뭐하러 신규 채용을 합니까? 이미 숙련된 노동자 비정규직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뭐 손해볼 거 없는 거죠. 앞서 제목에서 좀 얘기했지만 이건 전체 노동자, 단순한 비정규직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세대 간의 문제도 아닐 것이고 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서 전체 한국 사회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가올 폭탄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근슬쩍 연말에 이런 걸 좀 이렇게 터치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더 우리는 2015년을 이 싸움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아까 아파트 경비노동자 그리고 CNM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공적연금 계약 공무원 노동자들 그리고 의료사용아 의료노동자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좀 연관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더 또 다른 제2, 제3, 제4의 그러한 투쟁 사업장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권의 노동법 개혁 시도에 맞서 우리 노동자들이 총 단결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동법 개혁 시도는 2014년 주요 이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2014년 10대 노동뉴스 마지막 10번째 뉴스에 포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우리 메이데이는 이렇게 2014년 10대 노동뉴스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윤회 정권의 공안 몰이로 인해 2015년 우리 노동대우가 해야 할 과제가 더욱더 많이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한해 노동자답게 노동계급답게 힘차게 전진합시다. 메이데이도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이데이 17회 마치겠습니다.